욕심만 컸어. 나를 광역 1등 베베 바라서시 인상도 복도를 돌아다니다 보면 바라시 후배들 인사도 이젠 좀 알 것 같아. 리허설도 능숙하게 일러 후배로 생기고 이젠 좀 나로 나가는 것 같아. 어, 근데 눈앞에 5-6년 차 선배들 그제야 느끼지 아직 멀기만 한 현주를. 대중 선생님들은 작년까진 공감 안쳐 고1 학년 신이라며 괜찮다며 나를 앉혀놓고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몇 가지 덕목으로 알려주지. 선입견 악플 이중 반대 역사 그리고 무관심. 선생님 벽이 더 수능이 있나요? 1등 하면 성공한 가수인가요? 그런 것도 좋지만 음악이 하고 싶어요. 일단은 학원대로 할게 날 좀 냅둬요. Work it out, work it out. 양년이 됐어 이상한 현실 사이에 걸리면 눈치 따윈 보지 않아 걸린 대로 막 나가죠. 세간 경기 꼰대들 잡으러 줄 맞춰. 돌이켜보면 완전 피말려 닥쳐. 이제 난 2학년 이건 새 시대 시발점. 고고 숨어라 내 참머리가 다